아, 그 제자반 박수를 한번 치고 말을 하고 박수를 쳐야 돼. 십계명 제자반 공개 녹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윤석이도 옆에 있습니다. 지금 윤석이도. 그 아까 서론의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오셔요 은영자매님도 채우가 네. 어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 이제 박경훈 장로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수준에서 십계명을 풀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십계명 2계명 아무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그거를 칼빈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칼빈 주석에 보면 지금 말하는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에 분노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베네딕토 수도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풍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어떤 이런 넉넉함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그걸 못하지 않냐. 그 지난번에 2015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잡지사에 테러가 가해졌죠. 그래서 잡지사 직원 10명이 죽었고 경찰 2명이 죽었는데 바로 그때 샤를리 앱도라는 잡지가 그 이슬람교의 그 예언자인 무함마드 만평을 했어요. 무함마드를 만평으로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IS가 샤를리 앱도 테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계명이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다면 10계명 1, 2, 3계명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는 우리의 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핵심이에요.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로 나올 이야기겠지만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뒤에 좀 볼까요? 프린트에 뭐 이렇게 한 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한 시간 내로. 반응이 전혀 없다가. 고마워요. 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한 시간. 여기 그 4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 맨 아래 주석 2번인데요. 주석 2번에 그 이신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저히 후퇴시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로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이다. 먼저 영국에서 1696년 제이 톨런트와 엠 틴들이 주장하였고 이에 프랑스에 이입되어 볼테르와 디드로와 루소의 등에 의해 재창돼서 유럽 각지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18세기죠. 1969년이니까 17세기 끝인데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유행하게 된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오늘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할 두 명의 신학자가 스탠리 하우어스하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두 분 다 미국에 있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듀크 대학에 있고 월터 브루그만은 어느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둘 다. 근데 이 둘이서 이 10계명 1, 2, 3계명에 대한 오해가 이신론을 이렇게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특히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이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서를 문자대로 보는 건데 칼빈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 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장식을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IS가 이렇게 그 점령한 지역들의 예술품들을 파괴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인들이 느끼고 있던 하나님, 그러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신론의 원인이 개혁파의,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 이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어떤 그 부정적인 부작용으로 이신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 2, 3계명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1, 2, 3계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통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그 지난 서론 강의 때 아마 이게 녹음이다 보니까 좀 제가 딱딱하게 얘기하죠. 서론 강의 때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고 카톨릭은 이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가.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이계명, 삼계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나놀이 낭령되게 일컫지 말라가 하나, 한 이계명. 그게 이계명이에요. 그게 이계명.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계명을 없애지 않아요. 이계명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요. 십계명. 십계명은 탐욕에 대한 건데 탐욕의 대상이 두 가지예요. 집에 대한 탐욕과 아내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집인, 그러니까 다른 집이나 다른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카톨릭은 나눠서 집을 탐하지 말라를 구계명으로 보고 아내를 탐하지 다른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십계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역시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폐기해 버린 것은 아니고 그것들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고 대신에 그 2계명과 3계명을 묶어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1, 2, 3계명의 어떤 공통적인 주제는 1, 2, 3계명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지금 다원주의 시대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고 막 친구들이 막 내 옆에 와가지고 막 뭐 할렐루야 막 이랬다고요. 그럼 제가 막 화냈었어요. 내 하나님을 망령들이 걷지 마라 막 그러면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안 웃는데. 근데 요 세 계명의 가장 공통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게 아주 그 핵심이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1, 2, 3계명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스탠리 하우어스의 입장, 스탠리 하우어스가 주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베네딕토 수도 원장이 주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죠, 전사님?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인간이 하는 질투. 인간이 하는 질투. 그렇죠. 또는 뭐. 최성 전사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리고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질투와 보복을 연결지어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선사님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무서움으로 다가오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대중국민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긴장을 하십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몸 말로 누구한테 듣거나 누가 경험했던가 그런 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다고. 그렇군요. 좋은 네. 교회를 많이 다니셨군요. 아니, 네,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되게, 그 뒤에 배경에 설명은 없어서 내 느낌만 가지고 주로 이제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주를 열심히 믿는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네.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뭐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잘 안 하시죠. 네. 전 많이 들었는데 벌 뭐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막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좋은 길을 당해쳤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그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선명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배워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녹음이라고 하지만은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1페이지부터 잠깐 보면 그래서 요 1, 2, 3계명의 핵심 구절은 5절이에요. 5절. 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1, 2, 3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그 서론의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그 10계명의 전제에 좀 담아놨고요. 오늘 설교 때도 요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가 본성상 율법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본성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율이죠. 자율. 그렇죠? 자 스스로 자자의 규율율자리예요. 규율율자.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예요. 이 세상의 궁극적 가치. 저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간섭과 개입을 싫어해요. 누군가의 잔소리를 싫어해요. 그렇죠? 어저께 갑순이 혹시 보시는 분 있어요? 우리 갑순이? 아무도 안 보셔요? 아 정말 막장이더라고요 진짜. 아니 야 그 정말 작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막말을 그냥 어떻게 60분 내내 어저께는 또 두부가 했거든. 항상 두부예요. 아 두부식 해. 와. 토요일 날 두부. 아 그런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그거 꼭 봐야 돼요. 같이 보시는 분들. 네, 우리가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욕이 많이 나. 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돈이 장을 보고 남자 사돈 누구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돈이 오는데 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같으면 아우 참 친절도 하시다고 사부인 위해서 이렇게 장도 봐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오면 막 할 일이 없으면 지금 장이나 보고 대낮에 이러고 있냐고 뭐 그런 말이 막 그냥 그거는 뭐 너무 약한 거죠? 약한 거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무화를 주고 다시는 내가 이제 장을 안 본다고 경비를 쓸망정 장을 안 보다 지가 막 너무 창피해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사람한테 모욕을 당했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이 되는 스스로가 규율과 법칙이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또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런 자율에 대한 절대적 신봉 안에서 개인주의와 반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다른 말로 무율주의예요. 무율주의, 그러니까 율 자체를 없애는.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모든 권위를 없애는 거의 원천에는 내가 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에서도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주의를 요구하죠. 어떻게 하나님만 절대일 수 있냐? 근데 이 세상의 학문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이에르바흐 같은 사람은 신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 욕망의 투영이라고 봤어요. 신을 우리의 욕망의 투영.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곧 종교가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냐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절대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포이에르바흐의 그런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의 상상물이라고 했던 그의 주장이 인간을 과연 자유케 하느냐, 인간을 해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 살아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법으로서가 아니라 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뼈대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율법의 기초는 충성이 아니라 관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의 내용에 의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끝없는 용서와 또 이런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용서의 은총, 또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총이 없이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십계명 자체가 뭐 제목도 명이잖아요. 십계명이듯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명령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명령과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의 관계는 우리에게 무척 낯설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점점 노골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명령을 받으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명령을 받으며 살 것인가예요. 명령을 받을 것인가 명령을 받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교체되는 애굽의 신들 이 주인되는, 다시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주인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주인이 교체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질고 상냥하시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성품이 하나님을 순종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어질고 상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스탠리 하우어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 무신론이라고 보는데 스탠리 하우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배의 대상에서 신념의 대상으로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21세기 일종의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자유 그 문맥을 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주으셨죠. 혹시 그 이번 주에 그 페이스북에 그 박총이라고 지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작가 수도 원장님께서 그 나는 거룩하다인가? 혹시 전사님 글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헌영자매는 보셨죠? 간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정말 나중에 한번 제가 뽑아드릴게요. 다음 주에.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글. 그렇죠? 그 갈망에 대해서, 그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셨는데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심지어 욕망은 신성한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욕망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과 나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 욕망의 조화와 욕망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이유로 율법을 상당히 많이 간과해왔고 외면해왔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뿐 아니라 뭐를 포함시키죠? 간사님? 간사님 오늘 소리가 안 들었구나. 변사님? 율법뿐 아니라 거기다 뭐를 포함시키나요? 의? 선지자를 포함시키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전하게.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책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유리라고 하지만은 그 아까 설교 때 잠깐 얘기했던 그 키에르 케고르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아주 악한 걸로 봤어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시대가 키에르 케고르 시대가 전제주의 시대에서 왕정이 깨지고 민주 정권이 세워지는 시대였는데 민주주의를 악한 걸로 봤어요. 아, 그 이유는 뭐 그 사람이 독재를 좋아하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제도 변화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의 유행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자유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자유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기를 타율의 종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가 욕망대로 살겠다라 그러잖아요. 욕망대로 살겠다는 게 뭐예요? 유행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진짜 내 욕망이 뭔지 몰라요. 그 거기 나오잖아요, 갑순이에도. 그 김태희 동생이 의사인데 엄마한테 막 내가 36 먹도록 한 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다고 의사인데 이제 자기 재벌 준 재벌 대리 사이로 갔는데 거기서 무시하니까 지금 나와 너무 재밌죠. 지금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의사 병원 때려치고 의료 봉사하면서 막 살고 그 엄마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의사 만들었는데 이러고 앉아있냐고 지금. 어깨를 힘들었는데. 내 어깨 뽕 놓고 살고 싶었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타율이에요. 그래. 사실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뭔지 알려면 타율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 이 세상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혜진 자매 그 교사된 거를 축복했지만 그 교사된 걸 축복한 거는 예진이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나와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진이가 교사를 꿈꿨고 아까 이수경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교사라는 달란트가 예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 어떤 이 타율의 근거들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안이라고 하는 걸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초연한 존재로, 초연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 주석에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그 7페이지 주석 4번인데요. 퀴에르 케고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썼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왜 퀴에르 케고르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 사이의 고리예요. 퀴에르 케고르가.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 하나님을 지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대 철학은. 근데 그거의 종언을 알린 사람이 퀴에르 케고르예요. 그 근대 철학의 종언을 알리면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 그 저기 보겠습니다. 이게 프린트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지만은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 그렇죠? 예, 예. 7페이지 위에 있죠? 7페이지 위에. 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공허할 따름이다. 데카르트나 칸트에게 하나님은 선 원리이자 도덕 원리이며 실천 원리이다. 이것은 분명 부분적으로는 신성한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저 일부에 그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실이나 단속하는 무소부재한 감시자라니,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것만 돌보는 존재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도 없는 하나님. 이 말이 어렵죠. 인간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없는 하나님. 신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속이요. 훗날 종교 비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이다. 간사님 그 말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지만 예언자들의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으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몸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저 당신 신비에 머물지 않고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세세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친밀한 관계를 사랑과 신의를 나누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우주적 계획을 펼쳐나가신다. 네, 문화자매님 계속이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에르 케고르는 하나님을 이루어 헤아리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으로 설명하며 평생을 분투했다. 바로 이 점에서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 구분된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원리를 믿는 꼴이다. 이성적 사고가 신앙의 성숙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언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성적 사고를 넘어 사랑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삶과 신앙은 철저한 투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된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그 18, 19세기 계몽주의 이신론 신학이 지배하던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퀴에르 케고르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명 이성, 하나님이 이성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성에 의해서 그분의 신비가 낱낱이 해체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뒤에 이거 뭐 다음 프린트 내용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프린트 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진리의 하나님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금처럼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개신교보다 훨씬 더 나은 위상을 갖게 된 결정적 사건이 2차 바티칸 공의예요. 1960년부터 62년에 요한 23세 교황이 열었던 바티칸 공의. 그러니까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가 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 세계의 모든 주교와 그리고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3년 동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요. 1960년부터 62년까지. 정말 대단한 행사였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3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생애 우리가 그거를 아마 그땐 TV로 60년부터 62년만 해도 이렇게 위성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바티칸 공의회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시대에 열린다면 우리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생생하게.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모든 학문적 뼈대를 세운 사람이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 정말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이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주장이 신앙의 진리가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어도 납득될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이에요. 증명될 수는 없지만 납득은 돼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죠. 납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세기 계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의 진리가 논리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라고 봤던 것이죠.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증명될 수는 없지만 납득은 돼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요. 얼굴이 얼마나 지났나요? 30분이요. 반 지났습니다. 반. 그래서 현대인과 일계명이라고 했을 때 현대인에게 일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3페이지 위에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현대인들은 다신론적인 종교관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만 해도 뭐 4대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이 4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은 유신론자가 될 것인가 무신론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문제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성경의 어떤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관심사는 올곧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주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화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되길 바라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그거를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거를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충동. 신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암. 여기서는 단순히 지적인 지식뿐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도 포함해서 교회는 그거를 충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못하죠. 한국 교회나 뭐 세계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질 정도로 모호해지고 약화되면서 그분을 자신도 모르게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거긴 얘기 안 할 텐데 다음 강의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지금 뭐 개콘 같은 데 보면은 막 자주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은 기독교 개그가 나와요. 막 권사님 막 집사님 기도하면서 막 그런 개그들이 있잖아요. 아주 센 데는 방언 같은 거 막 따라하는 것도 나오고 약간 스탠리 하우어스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는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묻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역시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의 편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그룹이 한 그룹은 박사모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이제 개신교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개신교 그룹의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오륜 이런 건 팟캐스트에 녹음이 돼야지.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가 하고 있어요. 김은우 목사.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가 횃불에관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때 했던 말이 태극기 집회에는 분명히 태극기 촛불 집회 배후에는 용공세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고 기독교 횃불 재단의 부국기도회의 대회 위원장이 김은호 목사예요. 그리고 그 김은호 오륜교회의 새 이레 기도회라고 있어요. 새 이레 기도회.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며칠을 밤을 새고 기도를 해요. 그 본당에 모여가지고. 어딨어요? 오륜교회 그, 제가 결혼한 교회. 아니 새 이레.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 본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그 사람들은 싫어하지. 그 근본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 다른 신에 절하는 거. 그래서 제사도 전혀 거부하고, 뭐 이렇게 좀 과격하신 분들은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라카로 막 부처님 탱화에다가 낙서하고 막 그런 거를 신앙적인 어떤 이런 헌신이라고 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가장 경멸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지 않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프린트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신념의 문제로 환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줌으로써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 특히 이제 중고등부, 지금 대형교회 중고등부들이 아주 심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품권을 안발하고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게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기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탐구와 질문,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주 자극적인 환경 속에 그 정서가 아주 예민한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기에서 아주 뜨거운 집회 안에서 어떤 그 주관적 경험을 종교 체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거 그 약발은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건 막 일주일, 2주일도 안 가죠, 사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데. 갑순이 내용 기억 안 나, 하루 만에 기억 안 나잖아요, 사실. 보는 순간에 막 눈물도, 나 너 눈물 나더라고. 그 할아버지하고,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이보영? 이보희. 이보희. 장모님이 여자 연예인 이름은요. 아이돌까지 아세요. 아이돌까지. 정말. 근데 남자다. 남자다. 주로 여자를 하시더라고.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아, 진짜 제가 놀라요, 진짜. 예. 침에 안 걸리려고. 아, 그러시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이걸 물려받았거든요, 이 피를.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라나는 전혀 모르는 연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영이 참 이쁘다 이렇게 얘가 은영이었어 막 이러면서 아버지 핀데 그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갑자기 가게 됐죠? 이보이. 거기서 그 남자 할아버지 그 재벌 할아버지하고 이보이 그 집 파출부거든요. 헤어지는 장면. 네가 먼저 가. 내가 보고 있을게. 나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내가 라나한테, 야, 너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냐,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귀로 만든데 눈물이 나더라고. 결국에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죠. 시어머니가 또. 아니에요. 아니, 나가 안 하는 게 낫지. 너들이 켜내야지. 그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듣는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많이 우리가 네. 시어머니 존재가 네. 굉장히 상황이 나아졌어요. 다 이해해요. 맞아요. 응, 네. 다 알고 다 이해해.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다 있는데 응. 추석 때 응. 각자 간다는 거예요. 응.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각자. 너는 너대로. 같은 시간에. 친정으로. 하나 친정. 딸은 친정으로 가고 아들은 시댁으로 가. 애는 어디로 가요? 애는 엄마가. 엄마 뭐 모르시고. 누가 데려가든지. 부모 없다. 부부 각자. 각자 다른 자기 집으로. 명절에. 아. 아니 드라마가 막장이 아니라 세상이 막장.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가 사실이에요. 이번에 야 어. 근데 합리적이라고 생각. 제가 드는 생각은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바뀌어야지. 완전히. 진짜. 진짜 바뀌어야 되고. 바르게. 우리 시어머니 분이 두 분 계시지만. 우리가 섬긴다 하잖아요. 디아코니야. 사실 가족 중에 제일 섬겨야 될 사람은 며느리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네.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잖아요. 피 하나 안 섞이고. 근데 사실상 시어머니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며느리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며느리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는. 치매 아니면. 아. 뭐가 잘못되면. 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오히려 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훌륭하시죠. 대접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 시대가 아니, 시대 따라서 옛날에 잘못된 거지. 지금이 바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막장으로 갔다가 우리 다시 순서를 잡아보면은.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에서 신념의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줌으로써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스탠리 하우어스의 글이에요. 1계명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이게 1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그러니까 아까 까다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왜 까다롭냐면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전부를. 여기서 거기서 그 질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는데 인간적인 질투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그 어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의 질투가 아니고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남편의 그 사랑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 속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시간 속의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 3페이지 아래서 8번째 줄 정도에 스스로 건전한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극단적 배타주의, 어떤 개신교의 우월주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수기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과정 없이 우리의 직감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신적인 속성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든지 또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폭력성과 배타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방의 신과는 다르게 이 세상 현세 이 시대를 초월한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자리하시는 분이요 시간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시간을 초월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임을 기억하게 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시간 속에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일에 열정적으로 개입하심을 일컫는 성경적 방식이다. 그렇죠?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열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이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소위 이제 어떤 이런 그 역사에 족적을 남긴 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철학자가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블레즈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의 체험을 양피지 파피루스 양 가죽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자신의 안감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것을 메모리알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 체험의 첫 번째 줄 그 기록의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 추상,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여기다 자기를 넣는 거죠. 파스칼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 과래 문맥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신다. 주기도문이 대표적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모욕하는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감정을 격렬하게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번듯한 교회의 이미지보다는 침실이나 부엌에서나 어울릴 법한 말들이 그 우리 갑순이에나 나오는 말들이 난무하는 부부싸움과 비슷하다. 참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격렬하게 되기 십상인 것은 그분이 거룩과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위해 많은 위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하셨으며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열정적이면서도 남다른 헌신을 보이셨기에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열정적이면서도 순수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 속에는 광대함과 투박함, 권세와 강렬함, 다 반대 뜻이죠. 광대하다라고 하는 건 세련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압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 엄마가 애기 밥을 먹이기 위해서 막 쩔쩔 매잖아요. 한이도 뭐 거의 들어 누워 있으니까요. 예. 이게 간사님이 이제 손님이 저녁에 간사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손님이 오면 밥을 잘 먹어요. 손님이 오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손님이 엄마 없으면 그냥 누워 있거든요. 예.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그런 심은 제가 한이보다 심은 멀뚱하죠. 비교도 안 되지만. 광대하죠. 한이에 비하면 내가. 근데 한이한테는 이게 세련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밥 먹어? 아직 살아났다? 할 수가 없어요. 밥 좀 먹어. 세 번만 더 먹자. 세 번. 세 번 보면 뽀로록 틀어줄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주석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칼빈의 십계명 주석을 보면은 근데 제가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기 1, 2, 3계명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너희가 3, 4대 동안 벌을 받을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데 인간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그 인간에게 이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어떤 위협 이지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죽이실 수는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시기 뭐가 있겠어. 근데 칼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응하시는 인간의 언어를 쓰시고 인간의 방식으로 또 게다가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수평적인 어떤 민주사회이지만은 이 십계명이 쓰여질 3500년 우리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대학에서 태극기를 흔들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야. 태극기를 흔들면 끌려갔고 어저께 태극기 집회 때 안치환의 위하여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안치환의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근데 그 노래가 민중가요예요. 태극기 집회에서 위하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치환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어? 노래가 좋아서 안치환이 부른 건 아니고 다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른 건데 그러니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권위주의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지금하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체제와 어떤 이 국가관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괴물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 근본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지 않고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경험 또는 노골적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하나님을 만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소적이어서 보면 거기 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지하며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공경하며 마땅히 순종해야지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1, 2, 3계명의 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열정적이시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가득한 냉소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냉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냉소적이죠.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아요. 어떤 원리나 법칙만 딱 정해져 놓고 있는 거예요. 원리나 법칙만. 다음 페이지 보면은 5페이지에 한번 진화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신론에 끌린다. 이는 차분하고 냉정하며 초연한 신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결코 직접 만날 일 없이 멀리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만나는 마치 오바마 같은 대통령과 같다. 그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관료회의를 통해 국가의 큰 맥락의 정책 등을 구상한다. 그러나 3대 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창조세계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창조세계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발적으로 끈끈한 정을 맺으시며 현실의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성육신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실제로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단어인데 하나님은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몸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신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철저히 개입하실 것에 대한 예시였다. 단호한 결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초연한 신에 도전장을 내미신다. 물론 사실은 정반대이죠. 이 열정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버거운 축복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처럼 여기서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까돌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 그렇죠? 읽겠습니다. 까돌. 시브리어. 이 위대 시편 135편 5절에 있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위대는 사실상 원어대로 바꾸면 고상하시다예요. 여호와는 고상하시다.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값비싼 형상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이에르 바하가 말한 대로 인간의 욕구의 투영도 아니며 한껏 부풀려서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우리 자아도 아니다. 만일 이 신이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투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의 투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변형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하 우리에게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함을 일깨워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의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타율이에요. 유행, 심 성공이라고 하는 인종과 계급과 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초해서 인간의 욕구가 형성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욕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바로 교회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자아도취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타율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힘이 없는, 신앙이 또 하나의 타율이 되고 그거를 타율로 삼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자유 때문임을. 노트커 볼퍼 얘기는 아까 이제 많이 해서요. 맨 아래줄에, 6페이지 맨 아래줄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없이 사랑하시기에 인간에게 신의를, 믿음과 어떤 의로움을 희망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십계명을 관계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까다로운 신들에 대해서도 중간에 좀 보면은 그 굵은 글씨인데요. 굵은 글씨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 이훈이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 까다로우신 하나님 다 끝나가요.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요구만 까다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상에 맞지 않는다. 그분은 값비싼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만족하기보다 마음과 영혼과 속 깊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까다로운 배우자와 같으시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온 시대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결점이기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번이 다른 신의 마음을 빼앗겼다. 바알이나 여타 다른 신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보다 훨씬 수월했다. 일은 그렇죠. 은이죠. 제가 못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훨씬 더 실용적이었다. 고대 신들은 그저 재물을 원했고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계적인 인과율을 내세웠다. 그들을 숭배함으로써 공예, 건축, 관광 같은 경제활동이 살아났다. 그렇기에 유일하신, 인격적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은장색, 그렇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분은 이익과 관계없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자체를 혐오하시는 어떤 플라토닉적 아가페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에게조차도, 품꾼조차도 넉넉할 만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네. 하지만 그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자 하시기에 인간에게도 그러한 진정한 사랑과 신의를 바라신다. 그렇기에 인간은 혼란스럽다. 우리가 알던 만만한 관계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짜와 부분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결코 근사한 선물에 만족할 뿐 속 깊은 관계까지 바라시지 않는 배우자가 전부를 원하는 배우자보다 한동안은 한결 편할지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신부님이 썼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신부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거. 아니, 너무 나는 이 비유가. 그리고 이 베네딕투스도에라고 하는 데는요 굉장히 엄격한 데예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진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막상 그 영성의 뿌리는 굉장히 부실해요. 왜소하기 짝이 없어요. 거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만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고난이 닥치면 견뎌내질 못해요. 견뎌내지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신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인데 우리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신다. 그 9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경이로운 점은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시련을 당한 욥도 그러했고 시편의 많은 저자들 역시도 그분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인간은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늘어놓아도 된다. 하나님은 참고 견디신다. 그분은 그런 인간이라도 곁에 머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유머를 좋아하신다. 유머는, 심지어 노트코 볼프가 유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없다면 질투하시는 유일신 신앙은 얼마든지 오인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적 질투로 전락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봤던 거죠. 이번 제가 밀정을 봤어요. 주중에 밀정 보셨어요? 밀정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정말 그 송강호의 연기를 보면서 야 깜짝 놀랐어요. 사도 보신 분이 사도. 사도. 안 보셨어요? 사도에는 유아인하고, 사도에는 유아인하고 송강호고, 이 밀정은 공유하고 송강호고, 그리고 관상은 이정재하고 송강호인데요. 이정재, 공유, 유아인은요, 진짜 막 연기를 잘 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송강호는 노는 거예요. 아, 정말 애쓰지 않는데, 그 얼굴도 공유가 잘생겼잖아요. 밀정 끝나면 기억나는 건 송강호밖에 없어요. 그 송강호가 그 정체사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 비밀 접선지로 들어가요. 공유가 이제 자기 친구처럼 술 같이 밥 함께 하자고. 그 들어가면 송강호가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된장 냄새 좋다. 기억나세요? 아, 그 천재성을 느꼈어요. 그 유머가 있잖아요. 송강호의 연기에는. 유머가. 편안함. 그래서 저희 가히 송강호를 연기의 신으로 제가. 아, 이게 어떤, 아, 그 아둥바둥 하는, 좀 더 잘해보려고. 아, 그 유아인도 막 진짜 그 관상에서 그 뭐죠? 이 뭐에 들어가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뒤죽간에 들어가서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연기를 하지만은 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유, 유머가 있는, 여유가 있는 성공하죠. 하지만 하지만 참 제자반 십계명 강의하면서 또 영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종교의 양면성입니다. 여기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종교는 인간 마음에 아주 깊이 닿아서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을 드높은 사랑이나 지독한 증오로도 이끌 수 있다. 인간을 순교자로도 동시에 살인자로도 만드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에는 생명을 부르는 밝은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두운 측면이, 놀랍게도 이 두 측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측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전복된다. 어두운 측면을 옹호하는 자들, 즉 근본주의자들은 첫째 계명을 곡해했다. 사랑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을 폭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마도 요 근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집회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계엄령을 선포해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라고 한 호전, 그 구호와 십자가 같이 있어요. 십자가는 살리는 건데. 예? 그리고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증오나 혐오나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편협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그러우시다. 그분은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그분께서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임의의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멸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 다른 견해를 존중하시고 인간의 거부를 인정하시며 믿는 이의 탈선을 용서하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엇을 행하던 무관하신 것이 아니다. 어렵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남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안 남아야 돼요. 제가 아, 보세요. 이게 좀 약간 자기 자랑 같지만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신대원 동기 1년 선배가 있어요. 1년 선배. 그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딱 부른 거예요. 신대원 입학하니까. 그러면서 아유, 박창규 선생님? 그래서, 네. 아유, 제가 공학번 수석이라고. 아, 공학번 수석이시라면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근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듀크는 미국에서 대학 통틀어서 열성과를 가는데, 8위쯤 하는 대학이거든요. 듀크에서 석사를 하고, 에모리에서 박사를 했어요. 벌써 박사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저보다 두 살인가 어린데 이번 아틀란타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틀란타에 4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아, 저도 물론 그런 어떤 이런 타율적인 기준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아 약간은 제가 좀 이렇게 휘청하더라고요. 야, 참. 그러면서 이제 그분 홈페이지가 있어 가보니까 막 강의들이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뭐 아까 그분이 교회사 전공이, 교회사 강의도 있고 뭐 교리 하이델베르크 그 소요리 그 요리문답 강의도 있고 막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데 나는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하다가 제자방 갔다가 설교했다가 결국 하나고 아 영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예, 이건 정말 약간 이거는 죄송해요. 약간 자기 사랑인데.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껴진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건져내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이게 낭망, 좌절 쑥 들어가 있었죠. 저를 건져낸 거는 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유하고 제자반과 설교를 통해 나누는 내용들은 어떤 모르겠어요. 최소 제 삶의 삶이 녹아난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진짜 최소 이걸 가르치면 내가 최소 내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준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도 안 웃더라. 그래서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에서 상대 속의 절대이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리스도교는 진리를 선포한다. 간단한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류 전 역사에 비하면 기독교 2000년사는 눈 깜빡할 사이에 불과하고 종교 역사학자들은 유일신론의 발생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애굽에도 있었고 또한 동정녀 탄생 같은 모티브가 종교사 전반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해냈다. 그렇더라도 종교적 진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반드시 진리의 길이어야 한다. 진정한 종교는 종교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왜소해 보이는 때 그럴 때가 많죠. 많아요. 그 긴장관계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은 토대, 실제로 흔들리지 않지만 그 토대를 신뢰해야 된다. 또한 믿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진리로, 믿음이 나를 진리로 이끌리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도 실제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레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종교다원주의자죠. 이 레싱에게도 종교에 대한 자신의 관념에 대해서 스스로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 종교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토록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레싱에게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올바른 행동인 거예요. 심지어 수학도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는 기본 명제인 공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수학, 모든 수학에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라너가 이러한 긴장관계를 훌륭히 설명했는데 신앙의 진리는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어 납득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진리는 이성 앞에서 한결같아야 된다. 종교적 광신자들은 오직 감정과 체험을 중시한다. 믿음을 향한 직접 분투는 그들에게는 배신이다. 이러한 광신적 자세는 온갖 비교와 여기서 비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미신이 발생하도록 부추긴다. 또한 일신의 행복이 믿음을 대신하는 종교로 사람을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 종교,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거예요. 어찌 본다면 종교적 광신과 일신의 행복이 믿음을 대체하는 이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것이 현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되고 믿음은 세상에 이루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으면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하고 세상이 이롭다고 해서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체험 속에 길들여진 신비 없는 하나님, 나의 욕망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한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근본주의적 광신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속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반대로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생 행복 추구를 위한 상담자 정도로 만드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첫째 계명은 독단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준다. 멋대로 지어낸 신앙의 광신적 독단도, 깊이 없는 무신론의 이성주의적 독단도 그분의 본질에서 어긋난다. 그분은 증명될 수 없어도 납득될 수 있는 분이고자 하신다. 그러기에 신앙은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의심은 성숙한 신앙의 일부이다. 내가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리도 침묵하시나? 나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우리가 잘 알듯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헌신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보면 신앙이 더없이 깊은 그녀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싸우고 또 싸웠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움켜주고 그분에게 특정한 길을 강요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질투하신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인간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발견할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발견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1, 2, 3계명의 주제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헤르노트 기도서 기도 혹시 아침에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아, 너무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헤르노트 공동체를 만든 분이에요. 진젠도르프.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진젠도르프 기도가 제일 많아요. 네, 주로 진젠도르프 기도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오늘의 말씀이 시편 14편 2절인데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께 은혜와 도움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확고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예술과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러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진젠도르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 3계명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2, 3계명의 결론은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절에 가서 막 부처 상에다가 낙서하고 막 당군상 목 자르고 막 그러지 마셔요. 알았죠? 여러분. 네. 그러지 마셔요.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바로 끝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